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 대한 학습회를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심양시 지부가 최근 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구호를 높이들고 새해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언제나 발걸음을 같이하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